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모든 것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간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